8월 10일 수요일. 나의 영적 지경은 어디까지입니까?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남의 해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둔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노겐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블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 곧 기랏 여할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할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 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끌론으로 접어들어 바알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니라. 가장 먼 땅을 받은 유다 지파.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성취됩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고 며느리와 간음죄를 저지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장자로서 통치권을 물려받고 비옥한 땅을 얻을 것이라는 축복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지파들을 통솔하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었고 약속의 땅을 첫 번째로 분배받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유다 지파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비록 허물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장자로 택하신 사람은 특권만큼 책임도 큽니다. 유다지파 땅의 경계. 성도는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귀한 선물이요 축복이라 여기며 감사해야 합니다. 유다지파의 남쪽 경계는 애굽 국경 근처 지중해가 시작되는 곳까지입니다. 동쪽 경계는 사해이고 북쪽 경계는 아골 골짜기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이며 서쪽 경계는 지중해입니다. 유다지파는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신 언약의 근거에 기업으로 받은 땅의 경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동서남북에 펼쳐진 넓은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겠다고 결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맡고 있는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묵상 에세이 신뢰하며 따라가는 길. 사관학교에서 힘들거나 위기에 처할 때마다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부모님의 기도였다. 내가 구하던 미국 찰스턴과 당시 부모님이 살고 계셨던 일본 후쿠오카는 15시간 정도 시차가 있다. 훈련의 고비마다 나는 일본에서 15시간 전에 먼저 그 시간대를 사신 부모님을 생각했다. 즉 15시간 전에 이 시간을 사셨던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셨을 테니 이미 기도로 준비된 자리를 내가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 위로를 받으며 넘어갈 수 있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며 하나님께 올라가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제자들, 이제부터 시작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셨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일컫는 시간을 현재 진행형으로 사신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이 시대를 살아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떠올리면서 하신 중보기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달려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이미 주님이 기도로 닦아 놓으신 길을 신뢰하며 따라가면 되기 때문이다. 그 길을 갈 때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관점을 소유하고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다니엘 김의 이기는 자. 한절 묵상.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도 하나님의 뜻과 주권적 섭리에 의해 경계가 설정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깃, 달란트는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그 경계선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을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복을 받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도록 경계를 정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제 연약함으로 무너졌던 어제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늘의 작은 충성을 크게 갚아주시는 주님, 지금 제가 누리는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늘 기억하며 주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경계를 겸손히 잘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